보고 싶어요. 죄 모른 새 쌍둥 지고 조용하게 단둘이 살고파 강물이 흘러가 는 숲 속에 집을 짓고서 밤이면 촛불 켜 단둘이 살고 싶어요.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조용하게 숲속에 살고 싶어요. 집을 짓고서 밤이면 촛불 켜 곧 단둘이 살고 싶어요.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조용하게